네, 안녕하십니까. 김중건을 통해서 매일 오전 11시부터 90분간 우리 시청자분들 빼놓지 않고 찾아뵙고 있습니다. 마켓11 시작합니다. 이항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성훈입니다. 뭐 이성훈 대표 뭐 좀 피곤해 보여. 피곤합니다. 어저께 이제 깔끔해 보이더니. 피곤해요. 어저께 음주? 아닙니다. 음주 안 하셨고. 네. 오늘 시장 보면 아침부터 말이야. 방송국이나 이런 언론사 괜히 바빴어요. 우리만 바쁜 거 아니야. 삼성전자 실적. 예, 뭐 CNBC나 뭐 블룸버그도 탑 그 뉴스로 다 바쁘죠. 예, 바쁘거든요. 왜냐하면은 네. 옛날에는 알코아가 가장 먼저 실적을 발표하는 기업이었는데 네네. 지금은 어닝 시즌의 스타트를 삼성전자가 알립니다. 하루 먼저 해. 그러니까 이틀도 아니야. 오늘 하루 먼저. 네. 하여튼 실적은 나왔는데 5조 9천억이니까 나름 뭐 어닝 서프라이즈 해도 뭐 틀린 말 아니죠. 그렇지만 시장은 그것 때문에 훅 올라갈 줄 알았더니 그렇진 않아요. 네. 삼성전자 오늘 뭐 강보합 정도.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147만 원대 그리고 삼성전자 우선주 저는 우선주에 더 관심이 많은데요. 104만 5천 원대 움직이고 있고요. 오늘 아침에 보면 저게 올라가던데 저기 파트론 오늘 어떤지 모르겠어요. 아까 아침에 파트론이 강하고요. 인터플렉스 이런 게 강한데요. 모르겠습니다. 파트론 지금도 강해요? 파트론? 오늘 뭐 여전히 강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그 애널리스트 연결해서 보니까 애널리스트는 어느 증권이라 애널리스트 얘기하는 그 친구는 아모텍 이렇게 강조하더라고요. 아모텍. 네. 자기네는 수혜주의 최고의 수혜주는 아모텍로 얘기한대요. 어느 증권사인지 모르겠는데 애널리스트예요. 삼성전자 애널리스트 그런 얘기했는데 아모텍 오늘 주가는 뭐 약보합 정도 움직임이 있습니다. 물론 실적이랑 다 같이 가는 건 아니지만요. 여튼 그런 움직임이 있겠고요. 오늘 의외로 더 강한 것들은 그런 게 아니에요. 셀트리온이 다시 올라가는. 그죠? 셀트리온. 네, 셀트리온으로 다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한미약품은 좀 올라가는 듯하니 약간 좀 쉬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여전히 하여튼 주시장에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많이 올라요. 지나가면요. 이승원 대표가 좋아하는데 제가 알지도 못하면서 괜히 뒷사는 주식. 그게 올라가는 게 한 부류가 있고요. 또 하나 부류는 제 돈 받아먹는 놈들이 올라가요. 네. 제 돈 받아먹는 거. 제가 이렇게 소비를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네. 간혹 소비하는 거가 이제 대표적인 건 이제 수피겐 코리아를 제가 좀 사는 사람인데요. 올라가고요. 또 하나 제가 최근 들어서 이 방송, 그리고 머니투의 방송에서도 맨날 갖다 붙이면서 저도 요번에 대여섯 개 물건 샀다 하는 기업이 있었어요. 롯데하이마트. 네. 예, 그러니까 롯데하이마트가 왜 올라가는지는 뭐 증권사에서 나오는 거 있죠. 레포터. 1분기에 뭐 매출 20%, 20% 이상 늘어난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리고 2분기에도 좋아지는데요. 하여튼 롯데하이마트 올라가는 게 제 눈에는 일단 특징이 되겠고요. 뭐 위닉스 이런 것 좀 여전히 오늘 살아있는 정도가 되겠고요. 큰 시청 상위주 중에서 오늘 포스코가 좀 모처럼 좀 올라갑니다. 포스코가 네. 오늘 4%. 오늘 시청 큰 주식 중에서 포스코가 제일 세죠. 물론 업종별로 보면 오늘 뭐 조선주의 날인데요. 그래서 그 정도가 일단 시장에 봤을 때 큰 관전 포인트가 되겠고요. 전반적인 수급이라든가 투자 주체별 흐름 좀 체크해보고 넘어갈까요? 뭐 투자 주체별 흐름에 대한 쪽을 보게 되면 네. 뭐 거래소에서는 외국인이 지금 매수 190억 네. 하지만 이제 외국인 매수세는 지금 관망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럽계 이슈에 좀 더 민감하죠. 네네. 이슈에 민감한데 그리스 이제 관련된 얘기에 대한 쪽 때문에 아직까지 이제 외국인 매수세가 본격적으로 들어오려면 이제 그리스 이슈가 해결되는 9일이 좀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요. 보이십니다. 그래서 네. 외국인은 거래소는 매수하지만 코스닥은 관망. 거래소 매수 금액은 크지 않은 모습이고요. 선물도 매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뭐 2천 계약 매도니까. 지금 뭐 그렇게 신경 쓸 상황에 대한 쪽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전히 거래소 코스닥 연기금에 대한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특히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보게 되면 연기금 오늘은 좀 매도군요. 매도세가 네. 좀 나오고 있는 게 특징적인 모습입니다. 하지만 코스닥 여전히 플러스권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지수 관련주에 대한 쪽이 강세에 네. 대한 흐름 전개되고 있습니다. 말이 나왔으니까 망인데 지금 보게 되면은 이 삼성전자거든요. 삼성전자 네. 실적 이슈를 지금 보게 되면 네. 5조 4천억이었단 말이에요. 네네. 5조 4,500억 정도가 이제 컨센 27개 증권사에 대한 컨센이었는데 네네. 과연 지금 이제 5조 9천억이 나왔단 말이죠. 네네. 그럼 이제 내일 아마 삼성전자 보고서가 쏟아질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삼성전자 보고서가 쏟아질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한 쪽이 있거든요. 지금 보게 되면은 그래봐야 7조 아니냐. 지금 네. 화면 잠깐 보게 되면은 그래봐야 2014년도 여름 정도 수준밖에 안 되지 않느냐. 네. 2013년도에 분기 순이익이 10조가 나왔었습니다. 여기 화면 좀 잠깐 여기 잡아주시죠. 네. 잘 나가는 이성훈 대표였어, 하면요. 예. 네. 저를 잡네? 예. 네. 네. 지금 보게 되면은 이제 10조가 나왔었는데. 네. 이게, 10조가 안 나오는데, 과연 주가가 저 158만 원을 넘어갈 수 있을까에 대한 쪽에 대해서 사람들이 의구심을 던집니다. 왜냐하면 뭐 반도체 잘 되고. 네. 다 해봐야 10조도 안 되거든요. 그래봐야 네. 8조? 8조 아니겠니? 이런 분기 영업이 8조 아니겠니? 근데 그렇더라면은 이 158만 원 넘어갈 수 있을까시라는 쪽에서 이벤트, 에서 과연 자사주 매입이나 배당 확대 이런 걸로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이 사람은 네. 정말 몹쓸 사람이네. 같은 뺨끼리 질문하는 건 불법이라고. 네. 이건 그러잖아. 오랜만에 해봤어요. 키움 보안법이 위반된다고 제가 몇 번을 얘기했어요. 오랜만에 해봤어요. 그렇지만 또 가차없이 또 대답을 하자. 네. 그게 무슨 상관이냐 하는 네.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증권주가 증권회사가 그만큼 수익이 나요? 아니죠. 키움 증권이 그 당시만큼 수익이 얼마 없고 배당 업적 나요? 증권회사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물론 펀더멘탈로 보면 그 당시에 비교하면 좀 약하죠. 수익이 덜 나면 올랐었지만 주식은 수익만 갖고 주식이 나온다 그러면요. 야, 세상에 돈 못 벌 새끼가 어디 있어, 솔직히. 그렇죠. 그렇잖아요. 수익 예상이 수익이 주가의 절대적인 조건이다. 그럼 왜 주식을 못 합니까? 다 벌죠. 그죠. 그잖아요.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올라가고, 그럼 수익 예상만 잘 맞추면 되잖아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주식은 그래서 늘 말씀드리면, 펀더멘탈도 중요하지만, 성장성도 중요하겠고요. 네. 그리고 뭐, 내재적인 가치, 그리고 배당도 중요하고, 전체적인 네. 글로벌 시향도 중요하고. 그래서 저는, 일부러 그 알고 저를 유도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갈 수 있다는 생각. 그래도 갈 수 있다. 예, 네, 예. 네. 마찬가지죠. 네. 키움증권이 그당 2년 전 대비 주가 엄청 오르지 않았어요? 아, 2년 전 대비해서요? 얼추 거의 사상 최고가 키움증권 가 있잖아요, 지금요. 네네. 네, 그래서 저는 그거는 뭐, 약간은. 키움증권만 사상 최고가네요? 예. 네. 아, 메리츠 같은 건 사상 최고가 아니에요? 아니, 키움증권의 사상 최고가는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은 저기 2007년도 고점. 그러니까 거의 가 있어요. 아까 아침에 봤더니요. 거의 차이 안 나요. 네. 이건 만원 차이 안 날 거예요. 그래서. 부럽네요. 부럽지. 네. 키움 증권에 다니시면 부러워요. 근데 어떻게 네. 같이 키움 증권 다니는데 우리는 이 모양이야? 그러니까. 네, 그건 아닌 것 같아. 뭐, 네. 뭔가 좀 잘못됐어. 여튼요, 그래서, 오늘 그 삼성전자 잠깐 얘기해봤고, 오늘 이분 모시고 나서, 네. 우리가 또 좀 이따가 다른 코너에서 오늘 전반적인 미국 얘기, 뭐 유가에 대한 얘기 많이 있거든요. 네. 유가 때문에 오늘 유가 반등하면서 오늘 SK이노베이션 이런 류들, 네. 물론 정유주들, 그리고 조선까지 올라가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논쟁은 잠시 후에 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초대 손님 모시는 코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슈 돌직구인데요. 이재원 대표, 오늘 이슈 덱스 돌직구 무슨 얘기부터 해볼까요? 이슈 돌직구 쪽을 보게 되면, 네. 유가가 이제 6% 어제 급등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이거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유가가 6%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네. 사우디였죠. 사우디가 네. 5월 인도분 아시아 네. 지역에 대한 수출 가격을 1달러 상승시켰다. 그 장관님 한국에도 오고 막 이런다는 게 그 얘기 아니야, 그 얘기. 네네. 어저께도 우리 얘기했던 거. 네. 네. 그래서 지금 유가 그 아시아 지역 수출분에 대한 쪽 1달러 상승 때문에 이제 6%가 넘는 네. 그런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란에 대한 거는 일단 이란 장관이 뭐 수출 물량을 두 배로 늘리겠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네. 이제 당장 나오는 건 아니죠. 그렇죠. 당장 나오는 건 아니고 이제 6월 달에 최종 협상을 그 앞두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상황에서는 뭐 6월이나 가봐야 하는 물량이다라는 네. 것 때문에 그 이슈는 어제 네. 이름도 장관이에요. 네. 이란 장관의 석유 장관이 하루 지금 수출 물량을 두 배로 늘리겠다라고 했지만은 그 네. 시장에 영향을 주지 못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이란 핵 협상 최종 합의해도 올해 원유 시장에는 영향이 없을 거다. 아마 네. 내년부터나 영향을 줄 거다라는 얘기를 네. 했기 때문에 네. 일단 이란 이슈보다는 지금 사우디 이슈에 대한 쪽에 좀 더 시장에서 크게 반응을 했다. 그래서 뭐 40불 간다는 게 40불은 가기는커녕 지금 50불 유로에서 아주 강하게 솟구쳐 있는 그런 흐름이고요. 네. 주봉으로 좀 본다라면은 최근에 계속해서 박스권 그리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주봉을 보면은 이제 이 부분 여전히 박스권이죠. 지금 이제 여기가 55불 때인데 55불과 45불 사이 흐름이 지속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유가가 상당히 흥미로운 네. 부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동성 아까 우리 박준 전문가도 말씀하셨지만 하여튼 개인의 유동성이잖아요. 어찌됐건요. 네. 증권주를 한번 갔다가요. 하여튼 뭐 아주 강력 뭐 여전히 살아있고요. 또 하나 이제 건설주가 이제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가 만문에서 가격이나 이런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거가 올라가는 것도 별로 없죠. 이게 조선주거든요. 네. 조선주의 이제 유가 반등이 어우러지면서 이제 정유주는 이제 사실 세 개밖에 없잖아요. 네. 그리고 그 거래량이 풍족한 것이 이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SK이노베이션 하나 정도가 거래량이 잘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실제로 보면 조선주로 지금 오늘 방향 좀 틀지 않았냐. 그래서 그런 쪽의 흐름. 그러면 얘기는 하지만 건설주 정말 실적이 좋아지냐. 조선주 정말 실적이 좋아지냐. 이거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일단 시청자는 좀 편하게 그런 유동성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 아까 유동성이 이제 외국인 중심 유동성인데 지금 개인 중심의 유동성이잖아요. 네. 어찌되었건 간에 그런 관점에서 좀 이해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 갖고 있고요. 오늘 시장에서 특징은 미국에서 시장의 특징이 좀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사실 테슬라거든요. 네. 테슬라 오늘 6%가 급등했는데요. 뭐냐면 1분기에 그러니까 딜리버리죠. 그러니까 출하량이요. 전 세계 출하량이 만 대를 넘어서면서 이제 최고 기록을 기록한 거가 6% 올라갔는데요. 이제, 예, 그러면 이게 분명히 호재죠. 그래서 6%가 올라갔는데, 그러면 이제 당초 목표는 어땠느냐? 당초 목표 대비는 여전히, 못 미치는 거예요. 당초에 연간 5만 5천 대거든요? 연간 5만 5천 대면 어떻게 돼요? 분기당 얼마나 되면 한 1만 4천 대 정도 나와야 나오잖아? 그러니까 그건 아직 부족한데요. 여전히 여하튼 그나마 뭐 긍정적이었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그 말이 나온 김에, 만도 있죠, 만도. 만도요. 네네. 만도가 네네. 테슬라에 또 조향 시스템을 공급하게 됐다면서요? 만도도 지금 조향 시스템을 공급을 하게 됐다라는 뉴스 나오고 있고요. 네. 지금 보면 테슬라의 속속들이 이제 국내 기업들에 대한 제품들이 네네. 납품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국내 네. 기업들 제품들이 납품이 되고 있는데 워낙 이제 그 수량 자체가 크지 않다 보니까 그러니까. 네. 상징적인 의미 정도로만 네. 지금 시장에서는 좀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네. 6월부터 이제 조향 시스템에 대한 쪽을 공급을 합니다. 다만 이제 조향이란 게 뭐예요? 핸들? 핸들 움직임? 예, 그 네. 옆에 그 이렇게 핸들을 돌리면 네, 따라가는 거 이렇게 따라가는 거. 네, 뭔가 따라가겠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보게 되면 이제 조향 시스템 공급을 하게 되는데 네. 뭐 BMW, 포드와도 이제 신규 공급 계획에 대한 쪽을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오히려 테슬라보다는 지금 뭐 포드 네. 이런 데다가 BMW에도 네. 납품하는 그 수량 떼기 할 수 있는 곳들 네. 이런 곳에도 납품하는 게 아마 좀 더 이제 그 실적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네.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만도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이제 신뢰도에 대한 쪽에 대한 부분이 가장 우선일 것 같아요. 네. 시장에서 그때 한라에다가 이제 그 증대 안 한다라고 해서 마지막에 또 한번 하는 바람에 그러니까요. 시장에서 신뢰도를 예 신뢰도를 네. 잃어갖고 이제 네. 그 눈밖에 좀 나 있는 상황이다 네.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밸류로 놓고 보면은 그렇게 네. 뭐 비싼 밸류는 아니지 않느냐. 근데 네. 보게 되면은 자동차 부품주 중에 싼 게 너무나 많아서 네. 만도가 정말 뭐 정말 매력적이다라고는 보기 어려운 그런 네. 밸류인 것 같습니다. PER이 뭐 6배 정도 그러니까 뭐 8배만 되더라도 엄청 비싸다고 그래요. 비싸다고 네.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니까 하나 더 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두 가지가 오늘 중요한 포인트가 있었는데요. 네. 시장에 뭐 전혀 반영되지 않는 거는 저게 있어요. 면세점 있잖아요. 그 시내 면세점 추가하는 거가. 예, 보면 이제 이번에 경영 능력 평 네, 매주 화요일 날 이분과 합니다. 스타겐 토크 코너인데요. 이분이 요즘 많이 바뀌었어요. 네. 우리가 알던 그분이 아니야. 정말 탄력 매매 달인돼 가고 있어. 네. 그죠? 그리고 아니, 조그만 것도 아니야. 대세를 완전 휘어잡고 대세를 탄력자면서 수익까지 내가면서 그러다가 이분이 예전에는 주간 단위, 뭐 월간 단위 게임에 나오시는 분은 아니었잖아요. 네. 뭐 1, 2등을 자주 하세요, 여기서요. 그러니까 뭐 어벤져스인가 뭐 네. 보면은 맨날 1등 하는 것 같아. 아, 그러니까요. 그 보면은 네. 맨날 1등 해갖고 맨날 방송하더라고. 아, 예전에는 네. 이제 송학윤 전문가나 네. 뭐 최일종 전문가 이런 네. 이런 분의 스타일이었고 주동 전문가는 그런 거 참여한 지 얼마 안 됐어요. 네, 그런 게 아니었거든요. 네. 참여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이분은 목소리부터 나오고 있는데 누군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지금 방금 말씀 주신 대로 네. 참여한 지 얼마 안 됐으니 내가 이제 참여하니까 한번 해볼까? 네. 몸만 풀어도 이 정도. 네. 몸만 풀었는데 1등. 그러니까. 예, 네, 몸만 풀어도 1등 하는 전문가. 네. 바로 주동인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전에 그런 건 안 하셨잖아요. 네. 애들 하는 거지 이런 거 안 했는데. 네. 애들 하는 거지. 네. 아, 그럼 또 애들이 되지 않습니까? 네. 사균이는 애 됐네. 네. 네. 별로 그런 거를 즐겨하진 않았는데. 네. 그래서 어쨌든 뭐 참여하게 됐으니까 이왕 참여한 거 좀 적극적으로 하자. 그 보여주자. 그렇죠. 네. 했던 부분이 좀 공격적. 어차피 매매라는 부분은 네. 공격적일 수밖에 없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네. 그러니까 투자에 대한 부분은 조금 뭐 미래를 보고 기업 내용을 분석해서 시점을 잡아서 공략을 해서 조금은 여유 있게 가는 게 투자의 관점이라고 본다면 네. 매매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네. 아무래도 강한 주식의 의미, 그러니까 세야지 네. 매수세가 강해야지 들어가서도 더 먹을 게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올랐다고 해서 비싼 게 아니고 거기보다 더 비싸게 팔면 되는 게 주식이다 보니까 오히려 네. 약한 주식이 더 못 가고 강한 네. 주식이 계속 올라가는 흐름이다 보니까 매매적인 측면에서는 역시 센 주식을 진입하면 거기 네. 더 좋게만 팔고 나오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변동폭 자체가 시세가 분출했을 때 크게 나오고 네. 주로 이제 제가 주간 단위 벌써 참여한 지 이제 한 달 좀 넘은 것 같은데 2등을 네. 두 번 했는데 네. 어쨌든 공격적인 매수 타이밍을 잡다 보니까 네. 뭐 최근에 뭐 수익률도 좋았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겸손은 하지만 또 네. 자랑을 네. 또 빼놓지 않죠. 멤버님이신데요. 저한테 맞는 장이었다. 지금 시장도 좋고. 지금 시장 좋지 않습니까? 시장 좋죠. 아니, 그냥 이분도 냉정하게 얘기해야 돼. 예전에는 네. 우리 주동인 전문가인 제가 알던 분은. 겸손? 예? 겸손? 아니, 겸손을 떠나서 종목들도 네네. 이제 좀 작은 것들이 크게 성장하면서 오랫동안 하면서 다섯 배, 열 배 이런 그림을 막 봤거든요. 네네네. 그게 좀 솔직히 이제 개인들의 유동성에서 이런 거는 별로 안 하셨던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런 거와 함께 이게 지금 양수겸장, 뭐든 다 되는 분위기로 됐거든요. 지금 보게 되면 얼마나 시장이 좋은가를 지금 보여주는 지표 중에 하나죠. 네. 그러니까 지금 주식외엔 답이 없다. 네. 로또에는 답이 없다. 이런 그 생각이 나는데 주식에는 답이 없다. 지금 주식 활동 계좌 수가 지금 그 몇 년 만에 사상 최대치를 그러니 증권주들이 날아가고 네. 대장은 항상 얘기했지만 키움증권이 네. 대장입니다. 그렇죠. 10년 연속 1등 했던 게 달래 1등 한 게 아니고 그게 시장 점유율이기 때문에 네. 뭐 항상 이 얘기 들으면서 키움증권을 절대 사시면 안 됩니다. 추천주가 네. 아니기 때문에 네. 추천해도 안 되기 때문입니다만 어찌됐든 증권주의 대장은 키움증권이고 네. 키움증권이 지금 시장을 대변하면서 올라가고 있고 가장 센 주식에 해당이 되고 있죠. 네. 이게 지금 보게 되면 뭐 신용장고가 늘어서 위험하다. 이런 얘기 네. 하잖아요. 이게 네. 신용이거든요. 네. 사실 신용장고가 늘었기 때문에 증권사 수익이 또 늘어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신용장고가 늘어서 위험하려면 네. 이게 고객 예탁금이 안 느는 상태에서 신용장고가 늘면 위험한데 네. 고객 예탁금이 지금 19조가 넘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고객 예탁금이 지금 19조 10, 자, 지금 작년 말만 하더라도 1월 달만 하더라도 14조대였어요. 네. 14조대가 지금 19조 지금 2개월 만에 5조 달의 돈이 지금 시장에 들어왔더라는 얘기고 근데 네. 저 부분은 부피가 네. 부피가 조금만 늘어나더라도 그 뭐라 그럴까 그 2차원 그러니까 2차원에서 3차원으로 늘어나는 속도랑 비슷하게 네. 유동성은 빠르게 더 크게 늘어나는 부분인데 네. 풍선과 같아서 터지지만 않으면 저건 뭐 그러니까 즐길 수 있는 아니 계좌 수가 그러니까 네. 그 고객 예탁금이 늘어나는 상태에서 신용이 늘어나면 신용이 안 위험한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만큼 그렇죠. 분모가 커진 거니까 그러니까 터지지만 않으면 네. 된다는 거 풍선과 그렇죠. 같이 이해하시면 네. 됩니다. 터지지만 않으면 저 유동성을 지금은 즐길 수밖에 없고 어차피 시장의 유동성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은 뭐 그러니까 뭐랄까 출산율이 높아가지고 뭐 네. 일 예를 들면 대학 졸업자라든지 뭐 초등학교 입학자 뭐 이런 부분에 뭐 명수 자체가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요새는 워낙 감소하다 보니까 네. 실제로 주식 투자 인구 자체가 그러니까 뭐 20대 넘어가는 인구가 점점 줄다 보니까 예전만큼 채워주지 않기 때문에 이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유동성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빚잔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뭐 그건 현 시장의 특성이기 때문에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되는 부분이고 조심할 것만 조심하면 현재 시장을 즐기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분은 좀 냉정히 보자고요. 그래서 네네. 이제 유동성 얘기하셨고 두 분이 얘기하셨는데 그래서 지난주에 제약바이오에서 다시 한번 증권주 보자. 그렇죠. 증권주에서 근데 유독 현대를 얘기했잖아요. 네네. 이제 좀 쉬고 있어. 현대증권요? 하루 이틀 좀 쉬는 모습이야. 아, 증권업종. 네. 제가 이런 냉정하잖아요. 증권업종은 한 달 정도 제가 네. 벌써 이제 3주 차가 넘어갔고요. 증권업종을 그렇죠. 외쳐드린 네. 이제 3주 차가 넘어갔고 증권업종의 특성 제가 한번 보고 가 짚어보고 가도록 그러니까요. 하겠습니다. 현대증권. 제가 주로 이제 1차 파동을 보고 두 번째 파동을 추론하는 형태의 대응을 하는데 보시면은 1차 상승폭이 이제 있었기 때문에 네. 아이고 여기 그림 그리는 게 없네. 네. 저는 현대증권이 제일 좋은 증권사의 두 번째라고 보고 있어요. 네, 1차 상승폭이 맞죠? 있었기 때문에 두 번째 네. 상승폭도 어느 정도 선에서 만들어지면서 결국은 이게 추세라는 부분으로 아이고 선이 추세라는 부분으로 만들어질 거다라는 전망치. 근데 네. 저 가격이 제가 당초 이제 3주 전에 현대증권을 말씀드렸던 이유는 기본적으로 추세 돌파입니다. 가장 네. 좋아하는 흐름의 이 추세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 사지 않으면 뭐 사겠습니까 했던 부분이거든요. 첫 달이 두 달이 되잖아요. 그렇죠? 저게 첫 달 돌파짜리 NH증권과 같이 네. 물론 뭐 저가증권주가 올라가긴 합니다만 오릭스가 1조 36% 지분을 1조 조금 더 주고 인수했기 때문에 네. 지분 인수 가격 자체가 한 만 원 정도 되거든요. 9,500원 만 원 정도. 네. 그러니까 그 가격까지는 갈 거다라고 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네. 이제 곧 실사 끝났고 아마 다음 달에 잔금 치르면은 네. 단기 고점이지 않겠느냐. 네. 그래서 이번 파동은 말씀드렸다시피 1차 파동이 있었기 때문에 2차 파동도 그 정도 선에서 마무리되고 네. 중요한 건 증권업종이 이대로 안 끝난다라는 거죠. 네. 그게 포인트입니다. 뭐 현대증권이든 다른 증권업종이든 지금 한 7년, 8년을 쉬어갖고 이제 월봉 이제 한두 개 나온 것 같고 올랐다, 많이 올랐다. 그거 자체는 좀 좀 아쉬운 얘기죠. 그래서 이 증권업종을 다시 한번 이해하시면 올해 내내 실적은 받쳐줍니다. 아까 에틸렌 스프레드 얘기했다시피 화학업종이 잠시나마 스프레드가 좋기 때문에 2분기, 3분기 실적까지는 좋아질지 몰라도 네. 좋아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작년보다 올해 낮다라는 것처럼 증권업종 당연히 거래량 늘어나고 코스닥 7년 만에 최고가 나왔는데 계좌수 늘어나고 올해 실적 자체가 작년보다 무조건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실적을 겸비했기 때문에 이게 단파동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대신에 올라가면 내려와야죠. 그렇죠. 이제 올라가는 것만 생각하니까 항상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한두 달 올랐으면 보름이든 한 달이든 쉰다는 거죠. 자, 예, 100% 올랐으면 50% 쉰다. 이 쉬는 구간에서 어떻게 잘 대응하느냐가 주식의 최대 관심사항이죠. 네. 그런 관점에서 이 조정 국면을 효과적으로 몸으로 버텨서 그냥 끝까지 견뎌내느냐 아니면 약간 비중 조절해서 내려올 때 다시 사느냐 뭐 이 부분에 대한 건 여러분들의 선택사항입니다. 다시 한번 증권업종은 충분히 이번 상승파동이 과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뭐 한두 달 두어 달 쉰다라고 한다면 또 간다라는 거죠. 실적을 겸비했기 때문에. 이승훈 대표 명적으로 네. 냉정해 보자고요. 우리 키움증권이 최고로 좋은 증권사인 건 알잖아요. 네. 키움증권을 제외하고 네. 여기 우리 주동희 전문가는 현대증권 했잖아요. 네. 이승훈 대표 어느 증권이야? 차선으로 현대증권, 하나대투 그리고 또 개신증권 이렇게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메리츠도 돈 잘 번다며? 메리츠는 아직까지 수익률이. 돈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ROE가 워낙 좋다고. 아 저는 뭐 그런 거 필요 없고요. 네. 저희가 이제 강의를 다니는 증권사를 알아보는 겁니다. 저희를 알아보는 증권사를 가장 좋은 증권사. 저는 아전인수네. 저는 아니 저는 아전인수에서 좀 맞는 사람이에요. 롯데이마트 네, 네, 제가 열심히 사장들이 올라가잖아요, 진짜로. 네. 근데 농담이 아니라. 현대증권은 우리를 알지를 못했어. 네. 근데 어떻게 이 방송을 보고. 그저, 저번 주까지는 듣보였지. 듣보였죠. 듣보였다가. 2주 전엔까지 네. 듣보였죠. 네. 그러다가 저희한테 갑자기 전화 왔어요. 어? 뭐라고요? 진짜로. 전화를 제가 웬만하면 안 받잖아요. 네네. 웬만하면 안 받으시죠. 그래서 확인해보니까 그 사람들이 신고하는 전화가 아니야. 요즘 네. 심지어는 뭐 개인 대출인가 나오잖아. 네네. 심지어는 화장품이라고 사기도 나와. 네네. 아, 그 정도로 뜨는데, 확인해보니까 실적해봤더니 그러더라고. 무슨, 어느 증권 누구라고 이름을 간동장물 내면서, 누구냐 그래서 제가 이학령입니다. 그랬더니 알아보더라고. 그래서 좋은 증권사가 됐죠. 이 현대증권이. 전화 목적이 뭔가요? 현대증권. 네. 알아갖고 저한테 강의를 좀 해달라고. 오. 네. 이 방송을 보고. 이 방송을 보고. 진짜로. 예. 유튜브 보고 뭐 이랬다 그러잖아요. 있잖아요. 이게 씨앗이 있는 증권. 네네. 대는 증권이죠. 대는 증권 해야 되는 거. 저는 현대그룹에서 절대 팔아서는 안 된다. 근데 이미 실사가 끝났기 때문에 네. 지연된다고 나와가. 난 유한탄을 거부하잖아. 아 네. 유한탄 거부는. 유한탄은 우리 경쟁이야. 경쟁사죠. 경쟁사지. 이름이 안타밖에 안 돼. 아 유한탄 이름이 안 돼. 안타야. 안타야. 유업론도 아니고. 네. 아, 다음 얘기 들어가겠습니다. 지난주에 참 그것도 그렇고요. 네네. 제약바이오 그리고 증권 다음에 그 다음에 놀자 주식 얘기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놀자 주식은 어떻게 봐요? 자 일단 놀자 핵심이 뭐 게임하고 엔터테인먼트인데 네. 이번에서는 네. 엔터테인먼트다. 근데 게임에서는 뭐 다방 워낙 할 얘기가 사실은 게임 업종은 많거든요. 네. 그래서 CJ E&M서부터 뭐 NC소프트, 컴투스 해갖고 얘기할 부분이 많습니다만 어찌됐든 네. 이번에는 빅뱅이 돌아왔다. 네. 와이즈 엔터테인먼트를. 아, 사실은 안 어울린데? 본인 말씀 그런 얘기하니까 안 어울린데? 그래도 네. 그게, 뭐, 예를 들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네. 갤럭시 6라는 신제품을 발표했기 때문에 모멘텀이 생긴 거고, 네. 이런 뭐, 당연히 엔터테인먼트 업체는 네. 신곡이나 뭐, 새로운 그 수익원이 돌아왔기 때문에 네. 보는 거고, 게임 업체는 당연히 신작을 발표했기 때문에 보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모든 기업들, 자기가 하고 있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네. 신제품이든 신곡이든 신작이든 이런 게 나왔을 때 모멘텀이 생기기 때문에 그때 네. 보시라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어찌됐든 삼성전자를 보셨던 분들은 갤럭시 6에 대한 기대감 갖고 사셨을 것이고 어찌됐든 이번에 YG엔터 같은 경우는 빅뱅의 컴백 네.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라는 거고 공교롭게도 이런 재료가 네. 있는데 네. 또 제가 좋아하는 패턴이 드디어 나왔죠. 네. 첫 달 돌파, 추세 돌파 있기 달? 때문에 봐주세요. 디스타가 그렇죠. 디스타는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제가 이 뭐 오늘 하루 종일 저도 강의 하듯이 네. 당부드렸던 부분이 프리미엄이라는 얘기를 계속하거든요. 이거는 첫 달 그림은 약한 그림 아니야? 원래 짧아 보이죠, 그러면. 그렇죠. 이게 상장한 지 이제 3년밖에 안 됐으니까 뭐 아까 증권주야 뭐 네, 7, 8년을 그러니까. 빠졌으니까인데 네. 어찌됐든 월봉으로서는 이번 달 첫 달 돌파를 했습니다. 그동안 못 가던 추세에 대한 돌파. 이거 발 담가야 돼? 저는 워낙 SM인데 네. 담글까? YG엔터? 와이젠터? SM은 기본적으로 네. SM 같은 경우는 글쎄요. 저 NRP를 좀 봤죠? 네네. NRP를 좀 봐서 그것 때문에 좀 못 간 부분도 있죠. 수익원 자체가 아시다시피 일본에서 발생한 수익이 좀 있었는데 SM이 좋습니까? YG가 낫습니까? 지금 당연히 YG가. YG 허보세요. 아니. 허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YG를 얘기해. 아니. 이거 나도 팔 담궈야 될까 헷갈리는데, 제가 재료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네. 재료 말씀드리고, 혹시 악재 같이 있다. 우리가 이제 냉정하게 말씀드려야 되잖아요. SM 별도로 하고 YG만 보면, 첫 달 주식이라는데 마음에 일단 한 표 꼽혔는데, 그래프는 예전까지 장기적으로 못 그리니까, 애매한데 약간 우기는 느낌이 있는데,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자, 지금 일봉. 숫자 터뜨린 첫 달인데. 일봉 샷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봉 자체는 제가 사실 현대증권을 말씀드렸던 자리하고 유사해요. 그래서 현대증권이 저 자리였거든요. 저 자리였거든요. 이게 지금 YG예요, 지금? 네, YG엔터. 그래서 현대증권하고 한번 비교는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현대증권. 현대증권도 지금 이제 요 날짜로 가다 보면, 요 날짜로 가다 보면 이제 전날이 이제 돌파짜리라고 해갖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현대증권을 말씀드렸던 첫 번째 날인데, 저 수혜경 패턴에서의 우상향 돌파 자체는 뭐 심리적으로든, 그쵸? 뭐 심리적으로든 뭐 뭐랄까 기대치가 생기다 보니까 결국은 그 이후로 추가 상승이 나온 거죠. 재료 말씀드립니다, 재료. 네네. 재료. 이건 뭐, 뜬금없는 재료가 되겠는데요. 네네. 앞서 말씀하신 대로 저도 빅뱅 관심이 많아요. 빅뱅 1년 반 만인가 나오잖아요. 네네. 1년 만인가. 3년? 완전체는 아마 3년 정도. 그러니까 작년에 거니까. 왔어야 되는데, 네네. 작년에 그 세월호 때문에 연기된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래서 그건 되겠고요. 두 번째가 이제, CL인데요. 네네. CL이 재계약을 맺었거든요. 재계약을 먼저 맺었어요. 내년이니까 나머지 그 21의 나머지 애들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산다라나 이런 애들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근데 CL인데 CL이 미국발 하는데요. 네. 지금 반쪽 그쪽 얘기는요. 네네. 저기 누구야? 저 싸이. 싸이도 더 잘 될 가능성이 있다. 아, CL이? 네. 그래서 CL을 얘기를 많이 합니다. 지금 업계에서는요. 왜냐면 싸이는 이제 영어만 하잖아요. 네네. 근데 CL은 걔가 6개국어인가 해요. 네. 네네. 천재소녀. 네. 그리고 얘가 불어도 하죠. 러시아 말도 하죠. 일본어도 다 하잖아요. 영어까지 해서. 그리고 얘가 워낙 그 활발하고 적극적이고 얘가 워낙 똑똑해요. 진짜로. 네네네. 예. 아버지가 물리학과 교수인 거 아세요? 네. 성원대 물리학과 그렇죠. 교수잖아요. 네. 그래서 천체 물리학, 애들이 있는 천체 물리학 책을 저도 사서 한번 봤, 애가 사달라고 해서 봤는데, 하여튼 똑똑한 친구예요. 그게 기대가 많은데요. 악재가, 잠재 악재가 있죠. 이건 지금 우스갯소리를 하는데, 릴리엠이 JIP를 선택하면 이거 타격이죠. 그래서 릴리엠이 얘까지 그까지 JIP랑 선택하면 상당히 왜냐면 이건 업계에서 상당히 릴리엠을 노리고 있는 거 저도 업계 얘기를 들었거든요. 지금 두 회사뿐만 아니라 엄청 달려들고 있대요. 릴리를 잡으려고. 근데 그게 되면 딴 데를 뺏기면 이제 약간의 뭐 호재는 아니죠. 네, 그렇죠. 호재는 아니겠죠. 그것까지 되면 더 올라서 있죠. 왜냐면 릴리엠이라는 애가 워낙 드라마 워낙 연기자를 했던 친구고 그래서 얘가 완전히 그 사람이 그런 사람 있잖아요. 워낙 또 동양애로 생기면 동양만 그런 게 지금 시장이 작을 수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관심 많다. 네. 이거 갑자기 또 엔터테인먼트를 얘기했더니 그게 또 그동안 테레비 보시던 걸 다 그게 아니라 제가 얼마 전에 그쪽에 제 친구 있다 그랬잖아요. 업계 사장 한 명 있다 그랬잖아요. 네네. 누구나 말하면 다 아는 사람이 소속사 사장을 만나갖고 제가 직접 들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왜 자꾸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친구한테 얘기했죠. SM은 다르다. 그랬더니 요즘에 이제 뭘 하셔? 요즘은 릴리엄이 꽂혔지. 그러니까 릴리엄이 어디 가냐에 따라서 심지어는 JIP 가면 JIP전은 아니라고 보는데 JIP도 좀 오를걸요? 그래서 그만큼 릴리엄이 그냥 가장 그래서 핫하다? 네. 지금 보면 뭐 슈퍼스타 있잖아요. K-POP스타에서 딴 애들 우승하잖아요. 걔네들이 뭐 돈을 처음엔 벌지 모르겠지만 지금 온통 관심은 릴리엄 잡기다. 이거 제가 업계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시장에서 시청자분들께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오늘 꼭 전해드리고 싶다. 이것만 좀 유의하자 아니면 이쪽을 더 밝게 본다. 한마디만 더 오늘 끝내죠. 기본적으로 내수업종에서 이 순환매는 절대 아직 안 끝났다라는 거죠. 올해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유가가 급등하다 보니까 역별 반등 종목들이 눈에 띄긴 합니다. 뭐 조선업종도 그렇고 뭐 정유화학 이런 업종들이 아까 뭐 에틸렌 스프레드가 좋기 때문에 화학업종이 좀 더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긍정 현재 시장이고요. 그러나 시장의 주도주적인 측면에서는 누차 말씀드렸지만 증권업종을 필두로 한 내수업종과 제약바이오업종 여전히 안 끝났다라는 거죠. 그 중심에 또 서가지고 게임업종, 엔터테인먼트업종이 돌아가면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뭐 제약바이오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중심이 보면 다 바이오업종이에요. 코스피는 제약업종이긴 합니다만 어찌됐든 제약바이오 한 축이 뭐 조정은 받고 있지만 절대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과 증권 업종이 최근에 급등 랠리 보여줬지만 역시 조정받으면 또 가는 업종이다라는 측면. 그래서 결국은 또 내수 업종에서 계속 뱅글뱅글 돌아가는 이 순환매, 음식료도 마찬가지고요. 뭐 섬유유기농 마찬가지입니다. 이 계속 돌아가는 업종이다 보니까 그 중심에서 공략하시고 역별 반등 흐름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난 뭐 제가 두산인프라코 한진해운 같은 종목들 추천해서 단기적인 급등을 보여줬지만 그건 역별 반등, 기술적 반등일 뿐이지 추세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추세는 아니다, 그것들이. 그렇죠. 예, 추세로 가기 위해서는 정말 6개월이나 1년 정도 더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참고하시고 여전히 내수업종, 정부는 여전히 초저금리, 즉 1%대 금리에서 금리 한 번 더 인하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초저금리 속에서 내수 경기 부양이다 보니까 시장의 주도주는 여전히 내수업종 순환매 거다. 아, 제시해드립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한단 요즘 뭐 말만 하면 아니, 그게 뭐. 아니라 네네. 아까 이제 역배열인데 역배열 주식 중에서 네. 제가 관심 있는 주식이 딱 하나 있는데요. 네. 이놈의 뉴스가 세상 뉴스가 나를 네, 요즘 중앙대 때문에 하도 난리나갖고 문제되는 두산그룹. 네네. 저 두산중공업에 상당히 관심 있는 사람인데. 예예. 아, 그놈 역별이잖아, 그게. 그렇죠. 역별의 반대라서. 오늘 디스 당했다. 또, 그러니까, 디스 당했어. 디스 당했어. 아니, 근데 이제 뭐 추천을 하는 게 아니고 저는 좀 관심이에요. 예, 예. 네, 그런 게 있고요. 이번에 또 검사 얘기도 나오고. 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핀포인트 님이 이학령이를 조금 인정하셨어. 밀리언들 이분이 딱 이런 한마디 쓰셨는데 에이. 저를 완전히 기분 좋게 만드셨네요 저를요. 핀포인트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좀 안에 밀리언들 감사합니다. 조금 안에 남자됐습니다. 타임에서 백인 그 영향력 있는 백인 네. 뽑잖아요. CL이 지금 1등입니다. 네, 화면 한번 잡아주세요. 말대마르 푸틴을 누르고. 아니 그러니까. 트레니와 CL이 저거를 저거를 믿어야 되는지. 레이디 가가보다 앞서 있어. 그거는 레이디 가가보다. 한국 애들이 열심히 네. 열심히 쓰죠. 빨리 올라서 클릭해놈아 네. 이런 애들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네. 그 YG와 솔로 재계약. 제가 그랬잖아요. 지금 네. 그 업계에 진짜 네. 사장한테 들었다니까요. 네. 제가 누구랑 말하지만 진짜 제가 말하는 사람이 서석 사장, 누구랑 말하면 다른 사람이 사장이에요. 네. 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거짓말. 근데 왜 만나고 다니신 거예요? 엔터테인먼트. 친구예요. 아, 친구. 네, 가끔 만나요. 그 친구 찾아보면 되겠네? 아니죠. 네. 그럼 알아서 하시면 되겠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내일 네. 오전 11시에 다시 좀 아는 남자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